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진의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 미국의 인터넷 외부사이트 구글뉴스와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칠란드 반지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인민군 제1045 군부대관아 산악보병대대의 스키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근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진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 도이칠란드 반지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80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 인터넷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습니다.